조선소년단 창립 71돌을 맞으며 전국 소년과학 환상문예 작품 및 모형 전시회 2017 개막식이 2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기와 청년동맹 일꾼들, 교원들, 학생 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350여 건의 우수한 과학 환상문예 작품들과 모형 프로그램들이 출품됐습니다.